느껴져서 기쁨으로 나눠주시는 기쁨 세계에 주셨습니다. 아멘.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태어난 아기가 자란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말하는 그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함,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지만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 부모의 근심과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것, 그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갈 때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또 믿음 안에 자라갈 때 우리가 돈,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것을 맡겼으니 내가 어떻게 이 돈을 귀하게 잘 관리할 것인가, 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돈,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누며 섬기며 쓸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묻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판원, 세일즈맨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무슨 물건 팔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며, 예,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순간 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함. 여러분 세일즈맨 아닙니다. 뭐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무엇을 하든 울리는 꽹과리요, 무엇을 하든 소리 없는 외침이요, 무엇을 하든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들어서 성경을 어디 던져놓고 성경을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뭐 십일조나 헌금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예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마음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셔도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한다, 좋은 학교를 가기 원한다,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어떤 좋은 사업, 뭐 원한다, 원한다.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을 잃은 그 아이에게 좋은 대학을 요구할까요? 건강을 잃은 그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난 다 필요 없고 너만 건강하면 된다. 난 다 필요 없고 너만 건강하면 괜찮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너,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건 나,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닫고 소중함을 깨닫고 그런 뒤에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진 채 때론 나를 위하여, 때론 목사님을 위하여, 때론 교회를 위한답시고 때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가기만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도 모른 채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왜 있지? 라고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말하며 속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하며 착각합니다. 정말 그 속에 예수 이름이 함께하는지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는 하신지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다른 어느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위대하다, 뛰어나다, 놀랍다라고 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들은 사실 실패자였고 그들은 환자들이었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거하였고 그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었고 그들은 가난한 자였고 뭐 그들은 소심했고 그들은 용기가 없었고 뭐 요즘의 기준으로 볼 때 할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가리켜 위대한 자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우울병 환자, 소심한 사람, 겁쟁이, 용기 없고 나약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만 같은 그들이 오늘날 성경 안에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이해될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엘리야는 지독한 우울증에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도망쳐 사막 그늘조차 제대로 지지 않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 보셨습니까? 나무 줄기가 앙상하게 메말라 비틀어지고 비틀어져서 정말 머리 하나 감출 만한 그늘밖에 만들지 못하는 사막에 있는 빼짝 마른 나무,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 나는 충성했고 이제 힘이 없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지독한 질병과 지독한 절망과 지독한 외로움과 지독한 힘듦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불러서 까마귀가 무엇을 가져와서 힘을 내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이 뭐 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한 장면은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사막으로 도망쳐서 그늘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비쩍 말아 비틀어진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엎드러져 그가 주님을 불렀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독한 우울증 환자의 자리였지만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였지만 그가 그 절망의 순간에도 가장 나약한 그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God with you. Immanuel. Immanuel의 뜻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Immanuel.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임마누엘.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Best important things in your life is this, Immanuel. The meaning of Immanuel is God with you. It's the best important things. Brother Jericho, never forget this. You have to remember this in your whole life. God with you. I'm very pleased this time that I prepared certification of baptism for you. Please come here. 이 시간 우리 제리코를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침례 증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코를 위해서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Baptism Certification Name Jericho Derez. This certifies that Jericho Derez in obedience to the command and in following the example of our Lord Jesus Christ was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n the 11th day of September in the year 2016 at Changwon Life Church, United Pentecostal Church of Korea. So, 이렇게 우리가 침례받을 때 사진, 또 브라더 제리코 데레스, 패스터 수현규, 2016, September 11.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제리코와 함께 하길 원하고, 제리코는 딱 한 달 뒤에 이제 돌아갑니다. 10월 아마 15일인지 18일인지 그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달 뒤에 제리코가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아마 오랜 시간은 우리가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리코와 함께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또 가져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리코와 뭔가 더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꼭 제리코가 떠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인데요. 이미 제가 말씀을 다 전했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말씀 보시기 전에 행복모임 구호, 우리 행복모임 구호 다시 한 번 더 우리 외치겠습니다. 자, 행복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자, 우리 행복모임 구호 두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시작! 행복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아멘! 자,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같이 다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시냐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은 우리 앉아 계셔서 우리 한 절씩 우리 승혜나 제리코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읽어주세요.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만한 자를 시작하고 하나님들이 울리는 사람을 들어올 때입니다. 그게 죽을 때에도 공포를 얻고 사람들의 멱전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고마는 그들을 믿고 높은 그들을 나들이 있다. 그들은 기둥기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힘을 지켰다고 하며 마음에는 어때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나무를 던졌으며 악인의 성전에 나를 쏟아붙이고 꽉꼬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이루는 하늘을 불안하고 더운 땅을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걸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응답하라 말한다. 하나님인 데를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지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강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가능이나 제리코 13 없어요. 아 없습니까?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지혜로운 문제를 풀어 일어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무서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 넘어져서 논란에 하셨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했던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면 안목이 자취하고 없어졌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을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잘 가슴을 쓰리고 성경 주님께 시작합니다. 나는 운전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증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4.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보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Verse 28, we will lead all. 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2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갈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내가 받을 상급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든 그 순간,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들, 때로는 피할 길을 구하기보다 그 순간을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쉬워서가 아니고 그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이 때로는 그 길을 그냥 뚫고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만 같고 내가 한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만 같고 그런 것들이 분명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뎀 나무 앞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던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잊지 않았던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와 시간과 공간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침묵하셔도 그분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고 무릎을 꿇지도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셔도 그분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시들어 가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마시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